계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좀 간사한 것 같아서 긴팔 셔츠를 오래오래 입고 다녔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긴팔은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반팔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정말 계절의 변화가 손에 잡힐 듯한 하루였습니다. 꽤 더웠죠? 그런데 날씨만큼이나 저를 덥게 만든 게 또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사정의 칼날이 칼자루를 쥔 쪽으로 방향을 되돌린 그 뉴스가 그랬고요. 또 무슨 미인 선발대회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미인 선발대회만 보면 따끈따끈한 국화빵 생각이 나거든요.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크기, 똑같은 맛을 지닌 그 국화빵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시원한 음악으로 FM 영화음악 문을 열게요. 애냐의 On Your Shore랑 그리고 Conquest of Paradise 두 곡입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가요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급하고 다혈질인 젊은 형사 릭스, 그리고 느긋하고 차분한 늙은 흑인 형사 머터프.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형사가 관객들을 정신없게 만든 영화였죠. 리셀 웨픈 1편 중에서 그룹 허니문 슈트가 부른 리셀 웨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제작된 이 리셀 웨픈 시리즈는 액션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세 편 모두가 흥행에 크게 성공했었죠.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을 이 두 주인공의 뛰어난 컴비 플레이로 돌릴 만큼 멜 깁슨과 내니 글러버의 호흡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열혈 형사 역을 맡은 멜 깁슨은 이 영화로 톱스타의 대열에 들어섰는데요. 아놀드 슈왈츠네거와는 또 다른 의미의 액션 영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대구 중구 교동에서 멜 깁슨을 아주 좋아한다는 은현지 학생 듣고 계세요? 오늘 FM 영화음악은요. 멜 깁슨의 얘기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멜 깁슨을 있게 한 은인 같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시리즈, 그 중에서 3편인 비욘드 썬더덤의 주제가 들어보죠. We don't need another hero. 티나 터너입니다. Thank you.

티나 터너가 부른 We Don't Need Another Hero, 영화 매드맥스 3편의 주제가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자켓과 바지를 입고 쇼건을 든 채 악을 단죄하기 위해 나타난 정의의 사자, 맥스. 그런데 이 매드맥스 시리즈에서 슈퍼히어로로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멜 깁슨은 말 그대로 주먹개나 쓰는 건달이었다고 해요. 그런 그를 조지 밀러 감독은 어찌된 셈인지 이 매드맥스 시리즈의 맥스로 캐스팅했고, 그 결과 멜 깁슨의 인생은 단돈 20불의 엑스트라에서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원래 멜 깁슨은 미국 뉴욕 태생인데요. 본명은 멜 콜럼슬 깁슨이라고 합니다. 모두 7남매인 그들 가족이 어머니 고향 호주로 온 이유는요,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참 잘생긴 얼굴에 파란 눈동자, 거기에 건장하고 매력적인 체격을 지닌 청년 멜 깁슨은 고교 졸업 이후에 곧바로 호주 국립연극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연극계에서의 단역배우는 멜 깁슨이 꿈꿔온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죠. 1976년 10대들의 방황을 그린 영화 썸머시티의 단역으로 첫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의 고생 끝에 출연하게 된 영화가 매드맥스고요. 이 매드맥스 시리즈의 빅히트로 혜성처럼 등장한 멜 깁슨은 그 뒤에는 호주 영화계 최고의 스타로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81년 그를 호주 영화원 선정 최우수 남자 배우로 만들어진 영화 갈리폴리 중에서 테마로 쓰인 곡 듣죠. 알빈 오니의 아다시오입니다. 영화 갈리폴리의 테마로 쓰인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였습니다. 지금껏 만들어진 호주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영화죠. 얼마 전에 저희가 기로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도 들려드렸는데요.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두 친구의 우정, 삶의 모습. 정말로 감동적으로 묘사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전장을 달리는 멜 깁슨. 그리고 죽음을 알면서도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크리.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정말 우리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게 만들었었죠. 아, 그리고 멜 깁슨은 이 영화에 이어서 수카르노 정권하의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장 위험한 해에서 저널리스트로 등장하죠. 그리고는 헐리우드로부터 출연제의를 받습니다. 최고의 상업성을 목표로 하는 헐리우드가 이 호주 스타를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84년에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멜 깁슨은 자신의 최대 매력인 액션 배우로서의 승부를 겁니다. 미세스 소펠, 매드맥스 3에 이어서 87년 리셀 웨폰의 마틴 릭스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죠. 이렇게 연이은 흥행 성공으로 머니메이킹이 된 멜 깁슨. 그가 자신과 비슷한 스크린의 무법자 커트 러셀과 또 매혹적인 미녀 미셸 파이퍼와 공연한 영화가 있죠. 데킬라 선라이즈, 불타는 태양 중에서 듣겠습니다. 그룹 하트의 앤 윌슨과 그룹 칩트릭의 로빈 젠더가 함께 부른 사랑의 테마, Surrender to Me입니다. 영화 The Killer Sunrise, 불타는 태양의 사랑의 테마, Surrender to Me였습니다. 멜 깁슨은 은퇴한 마약 밀매업자고 그의 고교 동창인 커트 러셀은 LA 경찰국의 마약 반장이죠. 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지만 멜 깁슨에게 끊임없이 들러붙는 마약단들의 유혹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넘칩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미셸 파이퍼의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미묘하게 만들고요. 영화 차이나타운의 각본으로 유명한 로버트 타운이 연출을 맡은 영화답게 이 영화는요, 반전의 반전, 이것을 계속 거듭하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그 겪는 그 삼각관계에 얽히고 설킴, 이것도 영화를 재밌게 만드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요. 자, 지금껏 소개해드린 영화들에서 알 수 있듯이 멜 깁슨은 작품 운이 참 좋은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 그의 작품 선택 안목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호주 시절도 그랬지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헐리우드에서도 그가 출연하는 영화들은 모두 흥행에 성공했고 또 비평가들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영화들 외에도 그 독특한 인물 성격을 창조해낸 영화로 크게 평가받은 호주 영화가 있죠. 팀. 그리고 1789년에 마운티오 반란을 다룬 작품 중에서 또 최고로 손꼽는 로저 도널드슨 감독의 마운티오.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한 팀이 돼서 베트남 정글을 누볐던 에어 아메리카. 젊음은 은빛 날개를 타고. 이런 영화들이 모두 멜 깁슨이 주연한 수준작들이죠. 이 같은 결과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그 멜 깁슨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정말로 획기적인 변신을 꾀하죠.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에 도전한 것입니다. 자, 햄릿의 타이틀 들어볼까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햄릿의 타이틀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경남 진주 상평동의 정성화씨, 영화 햄릿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햄릿, 이 영화는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 셰익스피어의 가장 정통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말괄량이 길들이기, 로미오와 줄리엣, 오델로, 이런 영화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 세계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다시 햄릿을 만든다고 했을 때 헐리우드 제작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고뇌에 찬 덴마크 왕자로 덜컥 멜 깁슨을 캐스팅합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잔뜩 긴장했고요. 또 영화 관계자들도 아주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하네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한편, 또 한편은 놀라운 캐스팅이라면서 감독의 상업적인 계획성을 부러워하기도 했다네요. 자, 이 제페렐리 감독은요, 리셀 웨폰에서 멜 깁슨이 그 엉뚱한 자살 고민에 시달리는 그 장면을 보고는 그의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은 표현이긴 한데요. 멜 깁슨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연기에 임했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왕자는 우유부단한 정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아주 강인하고 활기에 찬 인물로 재창조됐죠. 이렇게 배우로서는 큰 성공을 거둔 톱스타 멜 깁슨에게도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79년에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둔 아내 로빈과 최근에 이혼했으니까요. 아이가 많은 집안에서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멜 깁슨은 이런 이혼의 상처 때문일까요? 요즘에는 거대한 집에서 폐쇄증 증세로 보이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스크린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그에게도 인기와 가정의 행복을 모두 다 누리는 것은 조금은 힘든 일인 모양입니다. 영화 전선위의 천세 중에서 듣습니다. 네빌 브라더스가 부르는 Bird on a Wire. Like a bird on the wire, like a drunk in a midnight choir,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 Like a fish on a hook, like a knife from some old-fashioned book, let it go. Oh, it's raining. It's been paid. 연약하고 깜찍한 골디혼과 우직하고 건장한 이 멜 깁슨이 멋진 콤비를 이룬 영화였죠. 전선위의 참새 중에서 네빌 브라더스의 노래 Bird on a Wire였습니다. 현재 미국 여상들이 뽑은 매력있는 남자 1위에 올라있는 멜 깁슨. 그는 93년을 맞아서 아주 바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아이콘 프로덕션을 설립해서 SF 로맨스, Forever Young, 국내 제목으로는 멜 깁슨의 사랑 얘기죠. 이 작품을 제작, 주연을 했고요. 또 요즘은 얼굴 없는 남자, A Man Without a Face라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린이 희롱이라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멜 깁슨과 또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한 소년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아, 요즘에 호주 영화계는 은혜를 모르는 배우라고 멜 깁슨을 비난을 하지만요. 그런 속에서도 멜 깁슨은 액션, 러브 스토리, 그리고 인간의 굴레를 표현하는 휴먼 드라마까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36이 됐죠. 하지만 그의 매력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의 성실함, 그리고 열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액션 영화에 주로 출연을 했지만 그 선한 눈빛만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인데요. 그가 이 영화에 나온 것은 아, 그 눈빛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Forever Young, 국내에서도 개봉 중인데요. 이 영화의 러브 테마, 제리 골드 스미스의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